7일 스웨디에의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대로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10일 조선 외무성 부상 한성열을 비롯한 외무성과 대문화연락위원회 외교단 사업총국의 해당 일꾼들이 주조 스웨디의 대사관을 조의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대로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의 뜻을 표하고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공화국의 일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글을 조의록에 남겼습니다.